It's a night. 소중한 칼로리에서. It's a night. 우린 용어까지 주워줘. It's a night. 마치 과란 보니 making love. It's a night. 주세요, welcome, yeah. Never roll. It's a night. Knife, knife. It's a night. Knife, knife, knife. Now we roll. It's a night. Felt alright. 쫓아봐오는 머리 위 satellite. 덤벼받쳐가는 어궁에 the size. 너희들은 자꾸 보냈어. 주먹 쥐고 땅에 screaming. 손에 쥔 팔 너무 보냈어. 무너지지 why you screaming. It's a night. 서서퍼런 카로비에서. It's a night. 우린 영화 같이 춤을 춰. It's a night. 마치 과는 보니 making love. Now it rolls. It's a knife, knife, knife. It's a knife, knife, knife, knife. Now it rolls. It's a knife, knife, knife. It's a knife, knife, knife, knife, knife. 나는 반갑지 너의 귀여운 똑바리. 가뿐하게 지켜 나의 사랑스러운 너니. 씩씩대는 콧바람에 잠을 거리. 웃겨서 그 미소 너무 phony. 너희들은 자꾸 분냈어. 주먹 쥐고 땅에 screaming. 손에 집회 너만 보냈어. 무너지지 why you skimming. It's a knife. 서슴퍼런 칼라비에서. It's a knife. 우린 영원까지 주워줘. It's a knife. 마치 괜한 보니 make it love. It's a knife. 주사위 굴려 now we roll. It's a knife, knife, knife. It's a knife.